끊이지 않는 발작성 기침과 흡소리가 난다면 백일회를 의심하세요.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한 백일회의 초기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필수 예방접종, 위생관리, 그리고 회복을 돕는 생활팁까지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00일간 기침한다. 공포의 100일에 당신은 알고 있나요? 아이가 밤새도록 기침하고 숨을 쉬기 힘들어하거나 성인인데도 한번 시작된 기침이 좀처럼 멈추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100일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일 기침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도 불리는 100일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신 보급으로 거의 사라지는 듯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발병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백일회를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일회가 무엇인지부터 최신 치료 및 예방법, 그리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일회 깊이 파고들기. 기침이 100일 간다고요? 100일에는 보르데텔라 100일의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균이 기관지와 폐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특징적인 심한 기침을 유발합니다. 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100일에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감기 유사기, 잠복기 3에서 12일, 1, 2주간, 초기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등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전염성이 가장 높습니다. 경련성 기침기, 2에서 6주 또는 그 이상, 기침이 점점 심해져 발작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침이 끝날 때 흡하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쉬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 구토를 동반하거나 얼굴이 파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회복기, 수주에서 수개월, 기침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합병증이나 다른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 기침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100일에는 특히 1세 미만 영아에게 위험하며 폐렴, 무호흡, 뇌손상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 및 예방법, 100일에 제대로 알고 대비하기. 100일에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감염 시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법. 100일에의 치료는 주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항생제, 발병 초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전염 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경련성 기침기에는 항생제 치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증상 완화 치료, 심한 기침으로 인한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가습기를 사용하여 기도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가장 중요. 백일회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DTaP 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회를 예방하는 혼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부터 정해진 시기에 여러 차례 접종하여 면역력을 형성합니다. 청소년과 성인 TDEF 백신, 청소년과 성인도 백일회에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전파하는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추가 접종이 성인, 특히 임신부, 신생아 보호 목적, 영유아 돌보미는 TDEF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누에고치 전략, 신생아가 백일회에 걸리지 않도록 주변 가족, 산후조리원 직원 등 아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백일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신 연구 동향. 최근 연구에서는 백일회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과 성인에서의 백일회 발생률 증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의 효과를 높이고 더 오랜 기간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감염 초기 진단을 위한 신속 진단법 개발에도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일회의 좋은 과일, 채소, 음식들, 회복을 돕는 따뜻한 보살핌, 백일회로 인해 기침이 심하고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기침으로 인한 탈수를 막고 가래를 묽게 하여 배출을 돕습니다. 따뜻한 물, 보리차, 꿀물, 맑은 채소 수프 등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 기침 발작 시 구토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합니다. 죽, 미음, 부드러운 찜, 두부, 달걀찜, 바나나, 배,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음, 익힌 사과 등 부드러운 과일, 기관지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도라지, 배, 은행, 모과 등은 기관지 건강과 기침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찬 음식,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이 많은 음료 등은 기침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일회의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 건강한 회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백일회는 전염성이 강하고 기침이 심한 질환이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 기침 발작이 심할 때는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무리한 놀이는 피하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실내 습도 유지, 건조한 공기는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기관지를 보호하고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청결한 환경 조성,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기침 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도 중요합니다. 간접흡연 피하기, 흡연은 호흡기 건강에 매우 나쁨으로 환자 주변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백일회, 이제는 두렵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세요. 백일회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감염병이지만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그리고 올바른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백일회 예방접종을 꼭 확인하시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호흡기로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